어서 와요. 마음이 춥죠. 이리 와서 앉으세요. 왕대포에 젓가락 장가 이 한방 놀아봅시다. 세상 싫은 정일랑 왕대포에 해라 좋다 날려버리고 동동주술 탄흥에 한 곡조 불러봐요. 아싸라비야 얘들아 어서 와요. 마음이 춥죠. 이리 와서 앉으세요. 왕대포에 젓가락 잠가 이 한방 놀아봅시다. 정일랑 왕대포에 해라 좋다.